다음 순서로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전동후 작사, 김곤일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73, 1984년에 조선예술영화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의 주제가로 창작됐습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어주신 우리 조국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군대와 민의 열렬한 사상감정을 의미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직선적인 시어를 쓰지 않고 예술적인 비유법에 기초한 진실하고 인상 깊은 시적 흉상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서정적 주인공의 고상한 감정세계를 보다도 정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분의 사박자, 더소저에 기초하여 일부분 형식의 구조 속에서 서정 깊게 흐르고 있는 노래의 선율은 가사의 뜻깊은 내용을 소박하면서도 인상적이며 서정적이고 은근한 선율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리듬 진행이 단순하고 순탄할 뿐 아니라 가장 간결하고 독특한 악절 형식으로 씌워진 것으로 하여 매우 평이하고 통속적인 것입니다. 가요는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는 서정적 주인공의 혁명적인 정신세계를 음악 정서적으로 깊이 있고 풍만하게 형상한 것으로 하여 부르면 부를수록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깊은 유언을 받아안게 하는 명곡으로 인민들의 사랑 속에 널리 풀리보지고 있습니다. 한 그릇 나무라면은 이 몸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